안녕하세요. 1년 동안 부쩍 하얘진 남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몰라보게 젊어진 남자 김도진입니다. 원불교 교학수업 조별과제로 시작한 팟캐스트 하와유가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부쩍 커버린 하와유, 이 또 다른 감동을 우리들의 책갈피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 생일을 맞이한 저희, 오늘도 숨은 보석 찾으러 다닙니다. 팟캐스트 빡빡 How are you? 이제는 말해줘요 How are you? 그대 목소리 이제는 들려줘요 How are you? 그대 마음이 이제는 알고 싶어 팟캐스트 How are you?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How are you가. 깜짝 놀랐네요. 감회 새로워요. 팟캐스트가 될지도 몰랐고 뭐 CN송은 있지도 않았고 하나하나 다 생겼다니까 그때. 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다, 정말 고맙다라는 네.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힘이 납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네. 이쯤에서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특집 게스트. 이야, 얻어걸린 책갈피 진짜. 누군가 요새 피부 관리를 좀 받고 있다고. 피부? 그 숨겨졌던 잘생긴 얼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또 물이 오르고 있는 네. 1학년의 그분이죠. 네. LA에서 온 남자 박종학 교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동기매 교장에서 네. 나왔고요. LA에서 간사 2년 근무를 하고 네. 지금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사원관 1학년, 10월학년에 있는 박종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LA인가요? LA인가요? LA입니다. 네, LA. LA. LA. 네, LA. 그러니까 외국에서 간사라고 왔어요. 네. 어떤 인연으로? 원래는 한국에서 네. 간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추천 교우님이 마침 지금 LA 교당. 아, 진짜 나쁘네. LA 교당 그 교감님이신 지금 멘터님이랑 네.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네. 한번 기회가 돼서 한번 해외에서 간사를 2년 동안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아 내가 이제 미국에 사는구나 그런 설레임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구청이고 LA 교당까지 합치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커서 사실은 조금 놀랬어요. 아 이런 게 해외에도 이렇게 큰 교당이 있구나. 근데 한인 교포님들이 많죠, 교도님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법회 같은 경우는 한 7, 80명 정도 나오시고 이제 점점 교당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해외 교포들이. 그래서 내가 뭐 선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찾아왔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점점 해외가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식 첫 질문이 있죠. 네. 이번에는 도진 교수님이 아, 내 차례요? 이번에? 네. 왜? 저번에 제가 했는데 너무 완벽해 재미가 없다고. 아, 그럼 나 한 번도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게요. 네. 제가 발음 검사를 오! 됐다! 해서 간사로 왔으니까 발음 어이가 검사를 정말 그 정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자 How are you? 90점? 90점? 네. 만졌다. 저는 좀 60점 되는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 지금 좋아요. 굉장히 와, 행복해요. 아 정말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 네.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생활 패턴이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서원관에서 사는 것도 네. 많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네. 적응도 많이 되고 이제 1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응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힘든 것도 잘 견디게 되고 그러니까 좀 사는 게 좀 그 안에서 재미 찾는 거 그렇게 하니까 행복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가출이요? 가출이 아니고 산책 갔다 왔어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산책 갔다 왔어요? 제가 산책이요? 산책이지. 들어보면 되죠. 본인, 제가 본인이 뭐예요? 1학기 때 네. 잘 지내고 이제 2학기 상시 기간 지내잖아요. 여름 상시 여름 네, 방학을 그렇죠. 지내고 서원과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들어왔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뭔가 좀 부족하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네. 점점 지나가면서 좀 더 그런 마음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성원관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좌선하고 그런 왜 하는 일인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쯤 서원도 많이 흔들리고 심신도 막 거의 바닥을 쳤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겠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휴학을 해야겠다. 좀 포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상담도 많이 해보고 계속 교우님들한테 아, 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자존감? 자신감? 막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수업도 안 가고 할 의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하루 소풍? 소풍 다녀오겠습니다. 산책. 네, 산책.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서원관에. 하루 그냥 하루를 잡고 그래서 그날은 나를 위한 하루만 딱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부럽다. 그래서 무작정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비를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해변가를 그냥 걸었어요. 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걷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출발을 했을까? 내가 왜 서원을 세워서 왜 서원간에 내가 그만큼 지냈을까? 도대체 내 서원이 뭘까? 근데 바닷가에 해변가를 걷는데 답이 안 떠올라요. 그냥 계속 그 질문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알 것 같아. 네. 왜 그러지 내가?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근데 그래도 답이 안 나왔어요. 좀 멍한 사람처럼. 그래서 왜 출발했을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내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내가 왜 출발했을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조금 휴식을 취하고 와야겠다. 그래 휴학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서원이 안에 저 안에 있던 서원이 갑자기 떠오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가를 왜 했냐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하나로 출발을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원해서 출발을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바닷가에 있었어요. 또 그냥 내가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서원관으로 돌아올 시간이 돼서 예, 교우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우들이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디 갔냐? 학교를 안 갔으니까. 학교를 안 갔으니까. 어디 갔냐? 괜찮냐? 물어보는데 제가 그제서야 답을 해줬어요. 아, 내가 좀 많이 힘들어서 어디 좀 여행을 갔다가 지금 서원관에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딱 돌아오는 대답들이 한결같았어요. 어서 와라. 와. 춥지 않냐? 따뜻한 옷은 가져갔냐? 밥은 먹었냐? 어서 돌아와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연락들을 받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 내가 정말 힘든데 나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했구나. 주변에 이렇게 도반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는데 왜 나는 나 혼자서만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저렇게 도반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어서 오라고 하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그렇게 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나 지금 간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여행이 끝났어요. 그렇게 성원간에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다시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조금 멍했어요. 한동안은 또 내가 왜 사는지 그런 이유보다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의문을 가지고 연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 한 개씩 해보자.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좀 단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감사하기로 잡고 사소한 것에 정말 감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감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게 왜냐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기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 느껴지면서 조금씩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기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첫 번째로 잡고 두 번째는 제가 시기심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1학기 때도 시기심으로 공부를 했었고 지금 2학기 때도 시기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심을 내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를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 자신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 없앨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자본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배울 것을 구할 때는 오직 불합리한 차별조세에 끌릴 것이 아니고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다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보자. 그러면 만약에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뭘 잘한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한번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지내니까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관에 나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얼마나 될지. 나. 형이요? 나 하는데 표정이 나. 아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How are you에 나오고 싶어하는 첫 게스트잖아요. 네. 자기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저 진짜 말했고. 본받을 자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생활에 좀 젖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방금 사소한 거 아까 오늘 금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감사라는 말보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 불만, 문제의식 뭐 이런 것만 제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를 더 무겁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설교랑 또 이어져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교 듣는데 다 똑같구나. 똑같은 내용이구나. 그리고 공감 많이 됐겠어요. 네, 엄청요. 그리고 제가 좀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서원간 내 혹시나 좀 서원이 흔들리거나 신심이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힘들다 삶이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조금 제가 그렇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뭐 당연히 도반들이니까 나눠주고 공유를 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눠주기가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한번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저희들한테도 많은 그런 네. 반성이 되기도 하고 서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성관의 행복발전소 소장님은 글쎄요. 종합교우님이 일단 네. 한번 맡아보는가요? 네. 맡으시고 형이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자리 한번 노려보시죠. 일단 부수장 정도 갔다가 네. 위에 있는 사람 언젠가 쳐내고 꼭 쳐내시더라고요. 약간 뻐꾸기 같은 느낌.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죠. 뭔지 아시나요? 네. 자, 저희가 노래 인생의 단 한 곡 지금 조학교가 How Are You 1년 역사 속에 있는데 지금 여덟 번째 이제 네. 트랙을 고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생에 가장 나를 표현해주는 가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생의 단 한 곡 한 곡 뭔가요? 제가 이 노래는 네. 간사 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해외니까 사실은 안 힘들다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렇죠. 많이 힘들고 그렇죠. 해외니까 또 외롭고 네.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힐링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노래 제목은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네. 라는 곡인데요. 네. 정말 힘들 때 네. 내가 정말 우울하고 그럴 때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힘든 일이 있고 네. 좀 아프거나 그럴 일이 있을 때 항상 웃으면서 넘기자. 네. 이렇게 한번 미소 짓고 한번 넘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곡이 정말 저한테 도움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네. 웃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네. 네. 먼저 노래 좋은 노래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노래를 고른 이유가 또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점들이 있고 네. 또 네. 가사 자체가 좀 희망적이잖아요. 그 힘들었던 때들이 아 그때는 그랬지 이제 추억처럼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도 이 노래를 듣고 네. 웃음을 넘기길 네. 바라는 마음까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아무튼 좋은 노래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들다 뭐래도 난 그냥 웃으며 넘길래 세상을 모른다 해도 아직 많은 길이 남았대도 내 가슴이 뛰네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넘길래 똑같은 질문 지루한 대답 그대 마음을 열고서 Now and I hear awesome beautiful your mind How are you? 팟캐스트 How are you? 오늘 종학교에 대해서 좀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안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실거리면서 웃고 다녀도 지 알아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무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네. 살아가면서 정말 큰 힘이 돼서 서원 꼭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1주년 특별 게스트로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네. 좋습니다.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우리가 버스 탔어요. 너무 네. 많은 얘기를 듣고 네. 우리 스스로한테도 많이 귀감이 된 것 같아서 네. 사실 그렇게 자기와의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한 거잖아요. 바닷가를 가서 근데 나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나. 오히려 바쁜 일을 좀 바쁘게 좀 정신없게 해서 맞아. 이 기간을 좀 넘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상에 등불이 되는 정말 보석 같은 박종화 교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읽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우리는 책갈피를 꽂아두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들쳤을 때 발견한 그 책갈피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 하와유는 안부를 물으며 서원을 물으며 잠시 쉬어가는 여러분의 책갈피가 되고 싶습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도 서원관의 숨은 보석을 찾아갑니다. 팟캐스트 빰빰 하와유. So